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꿈꾸는 젊은 출판사 아이웰 콘텐츠입니다. 위클리 비즈 알고 계시죠?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아이웰 콘텐츠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좋은 원고가 있으시면 언제든 투고해 주세요. iwellcontents.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는 히어로즈 17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들리는 히어로의 최근 편집을 맡고 있는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앞에 있는 화면에는 여전히 항상 매주 만나 뵙고 있는 저희 성우님만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네, 성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매주 들으시는 분은 많이 들어서 이제 식상하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이 있으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스마트라이프 원타임원트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히어로에서는 그 비디오 쪽, 주로 비디오 쪽 찾아가는 히어로 편집이랑 그리고 제품 리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제품 리뷰가 뜸해가지고 찍어놓기만 하고 못 올린 게 많아요. 지금 한 100개 정도 찍어놨는데 편집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만간 빨리 정리를 해서 뭐 몇 개 제품 그 리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요즘에 디지털 펜이 많잖아요. 그 디지털 펜이 많아서 근데 이제 디지털 펜이 다 제브라심을 쓰고 있어요, 대부분. 네네. 제브라심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제브라심이 저는 솔직히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브라심의 선택 이유는 너무 뻔히 잘 알기 때문에. 싸서 제가 제일 싸요. 개당 650원 정도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심을 지금 제트 스트림이랑 파일럿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한 8개 정도를 구매를 했어요. 현재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아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리뷰를 할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걸 필기감을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다 개인적 주관적일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네. 나중에 인국님이랑 같이 좀 한번 찍어보자 이거. 네, 좋습니다. 저하거나 네. 아니면은 저희 경수님 같이 한번 다시 모시고서. 네, 필기 좀 잘하시는 분. 저 글씨가 앞인 건 세상에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글씨 좀 쓰는 사람 꼬셔가지고 예, 네, 한번 테스트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 주변에 심심찮게 얘기는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펜 사용이 궁금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원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또. 예, 네, 다 샀어요.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건 다 샀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성우님 저희 찾아가는 히어로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유튜브 팟캐스트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1편하고 녹음하고 있는 것들이 비교하면은 자막면에서 현저하게 발전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자막 힘들어요. 네네. 우리나라를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예능이 재밌는 이유가 자막도 많고 막 소리도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간다. 특히 화면을 간조롭지 않게 양쪽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 두 대로 양쪽에서 잡는 놀라운 거를 네, 저희 팟캐스트 방송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부담돼요. 좋습니다. 저희 간만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나라구나 이제 서울에서의 답답한 삶이 싫어서. 바다 건너서 계시는 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꽤 어렵게 섭외를 했고요. 어려웠죠, 예. 네, 간만에 저 남자 게스트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크미 아빠 박산솔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산솔님,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자책 전문 출판사 IUL 콘텐츠에서 전자책 제작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킹 파파 기보리아 에보리아 이라리아라는 전자책을 출간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있는 박산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오자마자 책 광고부터 좋아요. 네. 저희는 그런 거 과감하잖아요, 그냥. 네, 그럼요. 예. 브랜드 이런 거 안 생겨요. 그냥 얘기하고 싶으면 다 얘기해요. 네.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자책 출판사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자책 작가이기도 한데 본인이 계시는 출판사가 아니라 딴 데서 내셨죠? 네, 롤링다이스라는 그 전자책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출간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제가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왠지 그냥 출판사에서 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그쵸. 책에 대한 평가가 낮아도 그냥 자기 회사에서 내준 거다 이런 수가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롤링다이스에서 먼저 제안이 왔었어요. 전자책을 내보자고.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됐죠. 말씀하셨다시피 워낙에 필력이 있으시고 특히 그 블로거시죠. 유명 블로거세요. 회사의 파워 블로거가 되셨어요. 전혀 유명하진 않아요. 지금도 또뭐 다음에 몇 번씩 메인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게 아마 육아하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계속 네.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플랫폼이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이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 네. 아니, 저런 거 저도 다음을 쓰고 있지만은 전혀 안 올라가지던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궁금해. 글쎄요. 담당자 눈에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완전. 네. 육아 블로그는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제가 하고 있는 거기는 어떻게 검색해야 되지? 제가 제 글을 검색해 본적 없어가지고 제 글을 검색하진 않으니까 네네. 제 아, 뭐 따로 제목은 없어요, 그러면? 네. 블로그 주소가 솔라무.com이거든요. 솔나무요? 네. SOL이죠? SOLNAMU. 네. 네. history.com인가? 주소 자체는 쉽네요. 네. 예, 육아 블로그로 검색을 하시는 게좀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페이스북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자책 혹시라도 좋은 원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투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도 사실 IOL 쪽에서 한번 내봤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잘해주시고 특히 뭐 마케팅이나 이런 데에서 다른 출판사들하고 다르게는요,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IT 원고 대환영합니다. IT 환영하세요? 네, IT 원고 대환영이에요. 아, 예, 빨리 쓸게요. 아, 제가 이거 믹스 다음 거 개정판 내기로 해놓고 아직 못 쓰고 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원래 빠져 있는 게 많으시잖아요. 아, 지금 이번 달은 예, 뭐 전자책에 빠져 있어요. 그 인봉님은 시즌별로 이게 예. 빠지는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쁩니다. 잘 잡아줘야 돼요, 옆에서. 맞아요. 좀 잡아주세요. 이번 달에 6권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제가 계속 할게요. 네. 네? 본인 출판사를 만든 다음에 본인 출판사로 두 권을 내셨어요, 지금. 예, 지금 세 번째 써가지고 이제 ISBN 또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고는 저희한테 주세요. 근데 뭐 얘기 들으셨다시피 제가 쓰는 저희 쪽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는 되게 가벼운 거라서 예, 산솔님 쪽, IOL 쪽하고는 좀 깊이 있는 원고를 하고 싶어갖고 예, 그쪽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깊이 있다는 게 아무래도 100페이지가 좀 넘어가고 뭐 가치가 있는 책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맡기고 싶고요. 뭐 저희 쪽에서는 가벼운 책입니다. 30페이지, 40페이지 정도. 네, 애잘 키우는 법 이런 것들.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아, 갑자기 광고가 길었네요. 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좀 재미있는 소식들이 있어서 그두 가지 소식하고 지금 또 이제 제주도에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실 우리가 지금 그 노마드라고 얘기를 하죠. 돌아다니면서 언제 어디든 일을 할수 있는 걸 노마드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변을 넘어서 아예 물을 건너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부터 좀 이야기 드리면 우리 지금 전자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두분 전자책으로 TTS 기능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용해 본적 있어요. 예, 저는 그냥 테스트 삼아서 몇번 해봤어요. 예, 아, 실상에서. 실제로 열심히 쓰는 건 아니고. 전용 단말기로 쓰셨나요?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해보셨나요? 아, 리디북스. 아, 리디북스. 리디북스에 있는 걸로 그냥 아, 둘렀어요. 산솔님도요? 저는 그 예전에 키스토어가 TTS를 지금도 지원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 키스토어에서도 실험 삼아 들어본 적 있고요. 그리고 리디북스에서도 실험 삼아, 두개다 실험 삼아 들어봤었고요. 그게 독자들이 TTS를 사용을 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독자들이 잠자기 전에 아. 불빛을 안 보고 그냥 귀로 꽂고서 들었다가 잔다는 독자 의견을 든적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궁금해서 실험 삼아 들어본 적 있고, 근데 저는 TTS는 이렇게 좀 기계음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오디언이라고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의 그 오디오북 전문 회사가 있는데, 아, 네, 기억합니다. 네, 거기는 아예 성우가 녹음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를 쓴다면 그쪽을 사용을 하는 게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는 오디오북을 그렇게 많이 듣는 편은 아니에요. 그 오디오북을 저희는 좀잘안 듣기도 하는데, 그 눈이 빠르신 분들은 넘기면서 보다 보니까, 네. 네,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TTS 기능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은 것 같고요. 거기다가 좀 자다가 듣는 건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것도 괜찮겠네요. 라디오 듣듯이 그렇게 잠들기 전에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벼운 책들. 네,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한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잠시만요, 들려드릴게요. 세상은 세월호 특별법을 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진상 규명이든 보상이든 특별법을 가지고 이렇게 보석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가 정상적인가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저희는 아직도 왜라는 질문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즉, 참사의 원인에 대해 규명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작업이 음모론에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단지 취재한 것을 사실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이고, 그것이 저널리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왜라는 질문에 대해 팽목항에서 김관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예, 뭐, 마침 또 다음 주가 저희 세월호 일주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거는, 그두분다 JTBC 뉴스 들으시죠? 네. 예, 그쪽에 손석희 앵커님께서 하시는 앵커 브리핑. 그걸 좀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항상 앵커 브리핑은 육성으로 녹음을 하시는데, 지금 들리신 거는 음성 녹음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예, 그분의 목소리를 합성 기술로 구현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틀어드린 겁니다. 굉장히 좀 특이했었어요. 요즘 그 팟캐스트에 보면 합성 목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거에도 네네. 그랬고. 네. 그걸 손석희 앵커 목소리 들으니까 참 특이하네요. 색다른데요? 네. 그래서 저희 굉장히 어색하게, 그, 익숙하신 분들이 예전에 단톡방 전에요. 핸드폰 싸게 팔고 뭐 이럴 때 이거 누르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기계음이 얼마, 9만 5천 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 것도 있었어요. 많이 어색하게. 그걸 좀 넘어서 갖고, 손석희 앵커 목소리가 약간은 어색하기는 한데, 마치 목소리 듣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전혀 어색함이 안 느껴지는 거죠. 이 정도면 그냥 이 기계음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뉴스를 돌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원고를 좀 이렇게 얘기할 대단한 수도 걸. 있는 거니까. 네,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작성한 댓글을, 손석희 앵커가 정말 직접 작성해 쓰던 댓글을, 음성의 본인 목소리처럼 돌려서 지금 보여주게 된 겁니다. 네, 요게 멀티미디어 기반의 음성 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다음 카카오에서 이 기술을 갖고 있어갖고, 사람들이 많이 친숙한 게 손석희 앵커다 보니까 그 앵커 브리핑을 최초로 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좀 많이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가끔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그 듣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드럽게 들리는 것도 간혹 있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등을 너무 부드러운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기가 좀 쉽진 않은 말이거든요. 네. 근데 되게 꽤 부드럽게 나와요. 그럼요. 이게 좀 대단한 게, 그 기존의 음성 합성이 있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 녹음실 같이 동일한 환경이랑 완벽하게 좀 차단이 돼 있는 곳에서 전문 성우가 읽어서 녹음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읽기도 하고, 많게는 수백 시간 동안 녹음한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돌리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손석희 앵커가 그 골방에서 녹음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녹음을 한게 아니라 이미 온라인에 공개되어져 있는 1년 동안의 JTBC 뉴스룸, 그 영상에서 음성 데이터를 추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0시간 정도 분량? 거기에 있는 것들을 추출을 하고 음색이랑 말투를 따가지고 지금과 같은 기술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자체 기술이라고 하네요, 다음 카카오에. 제가 그런 거를 한번 들은 적 있어요. 그 시리에 네. 사람들이 계속 말을 집어넣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걔는 이제 TTS처럼 거꾸로 말해주는 그 사람 목소리를 말해주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뉘앙스를 계속 저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인식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표현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이 사람 감정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는. 그러니까 시리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좀 약간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그 기존에 사람들이 계속 쌓아온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 좀 되게 흡사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긍정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아까 산솔님이 얘기하신 거, 성우가 미리 녹음한 거를 들려준다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로다가 책을 읽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예인들 목소리를 그러네요. 성시경 목소리로 뭐 에세이를 읽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에 잘 자요 한마디 하고 이제 네. 요즘에 그 케이블 TV에서 뜨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 홀로 연애 중 그런 방송도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두 분? 아니요, 못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아, 예. 저만 그런 걸 몰라. 아, 그거 같아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데, 그, 미리 예를 들어서,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 미리 다 녹음을 한 거죠. 녹화를 다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1, 2, 3을 본인이 선택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다음 행동지가 바뀌게 되는. 그래서 연애 처음 하신 분들한테 되게 유용해요. 여자친구가 처음 삐졌는데, 어떻게 해줄 거냐. 아, 쿨하게 얘기한다. 뭐, 그냥 뭐, 술 한잔 하자 그런다. 그런 식으로. 그거에 따라 점수 매겨주고 뭐 그런 것들인데 잘 보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뭐 녹음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에 대한 판권만 사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 거는 이런 차. 영화 허도 네, 생각나요. 영화 허. 아, 네, 그렇죠.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네. 여자 물론 스칼렛 요한슨이 실제로 한 성우의 목소리 그 목소리겠지만 연기한 거지만 실제 그렇게 원하는 연예인으로 이렇게 대화의 상대를 정할 수도 있겠어요 진짜. 게다가 성우가 모르겠는데 아까 분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 보면은 그 지금 살아계시는 분 목소리가 아니라고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축적된 데이터가 있다라면은 그 동안에 누구의 목소리도 분석해갖고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꿈 끼치네요. 예를 들면 이제 장국영 그러신 분들, 유명한 배우분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복원해서 되살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뭔가 문장을 만들고 그걸 읽게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가게 돼요. 살아있네. 안, 목소리는 안 죽네. 뭐 그런 건가요? 네, 목소리 자체가 살아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 좀 나아가면 진짜 목소리 보험도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가. 목소리 보험을 데이터들을 많이 남겨놔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목소리들을 많이 남겨놔야지 내 목소리 나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전통적으로 네. 내 목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저희들이 SF를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소설이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나왔었어요. 그 주인공은 그 휴양지에 와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다가 앞에 TV 광고가 나온 거예요. TV 광고에서 그 주인공 모습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 또 언제 저런 거 찍었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인공 얘기하는 거는 안 찍었다. 오케이 하고 사인만 해줬을 뿐이다. 쟁의 기획사에서. 그럼 그 사람의 목소리하고 이미 행동하고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굳이 촬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 간단하게는 요즘에 미생 한참 욕먹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미생 보면은 미생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연기해갖고 광고 안 찍거든요. 미생에 나왔던 그 컷 단위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컷 단위로 재조합해가지고 마지막에 목소리만 하나 더 입힌 거잖아요. 로고가 나간다라든지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뭐, 조만간에는 어차피 3D 그래픽이 향상이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 필요 없어요. 목소리만 할 수 있으면 뭐 컴퓨터를 다 만들면 되지 뭐. 그 사람 자체를.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후손들이야 더 많이 그 유명한 사람 한명 있다라면은 가족 중에 그 사람의 목소리로다가 계속 광고 만들어내면서 먹고 살수 있는 시장이 될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고 대신에 이제 부정적인 거는 방금 전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좀 있겠죠. 사람의 몸값 자체가 좀 싸지기도 할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몇주 전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일을 대신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업분들의 일자리들이 그럼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까지 발달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그것도 가능은 할것 같아요. 안내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 정보성 멘트들. 예를 들면은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런 거 되겠죠? 지금은 이제 앵커브리핑을 얘기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10분짜리 짧은 문장을 앵커가 얘기를 해준다. 손석희 앵커님이. 단문 뉴스, 10분짜리, 20분짜리. 얼마든지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녹음할 필요도 없이 타이핑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하고, 저희 좀 아침 또 지난주에, 바비인 형이 이제 사람들, 아이들의 목소리를 분석해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좀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근 생각나는 게 소송권도 많이 있겠네요. 뭐 목소리 특허 뭐 해가지고 저작권 그렇죠. 뭐 이런 소송 이슈도 나오겠네요. 뭐내 목소리 가지고 왜 저런 광고를 했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저작권 이슈는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었는데 대출 광고에 목소리 나가. 그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유사품이다. 네. 뭐 저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활성화되면은 성호님 좀 있으면은 장기 여행 가실 때 미리 타이핑 해놓고 저한테 주고 가시면 저 혼자 대화하는 거 같아요. 대부분 재밌어요, 어떻게 대부분 하시는지. 네. 어쨌든 요 기술이 먼 기술이 아니라 방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국내 기술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요거 그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 앵커브리핑이라고 다음에서 검색하시게 되면은 지금 사이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다른 뉴스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자연스럽구나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며칠 전 뉴스에서는 이거 외에도 점점 확산하는 것 같아요. 다음 카카오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 그래도 가장 최신 게 4월 10일 게 하나 있었고 4월 8일 거 아까 들려드렸었던 세월호 특별법이 있길래 그거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세상은 점점 더 빨라져 가는 것 같고 저희도 더 많은 이슈를 빨리빨리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즐거운 얘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두근거리시는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애플워치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죠. 예, 사전 판매이시죠. 사전 예, 판매 사전 개시. 판매 기준 그렇죠. 정확하게. 국내에서도 한 분이 구매를 하셔갖고 인증샷을 올리셨더라고요. 그쵸. 사실 구매하신 분 많아요. 지금 이제 실제 손에 쥔 사람은 뭐 별로 없지만 구매 시도하신 분 많고 주문하신 분들 상당히 많고 생각보다 많이 주문하셨더라고요. 이미 비싼 걸. 세금도 제법 나올 텐데. 그게 만만하지 않은데. 근데 지금 관세 쪽이나 통관 쪽에서는 그 스마트워치가 전자제품으로 된 거죠? 이게 이제 심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전자제품으로 될 거예요. 좀 거의 애매하더라고. 지난번에. 지난번에 한번 기어가 이제 그런 판정을 한번 받았었는데, 네. 럭시 기어가 이제 걔는 휴대폰으로 인정받았죠. 기어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이 들어가니까 아, 얘는 그렇구나, 이거. 휴대폰으로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심이 안 들어가니까 네. 이제 뭐 전지 그냥 일반 전자기기죠. 근데 전화 통화는 차이가 가능하지 않나요? 예? 전화 통화는 가능하지 않나요? 아, 그러게요. 전화 통화가 가능한 거는 얘가 자체가 통신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스마트폰과 일정 거리가 있어서 이제 스마트폰이 연동된 상태에서 통화가 되는 거죠. 아, 기어 애플워치는요? S는 애플워치만 있을 땐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러니까 저도 애플워치는 안 써봤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애플워치에는 와이파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네. 와이파이가 있다면 이제 둘다 망에 물려 있으면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근데 애플워치가 왜 망에서 떨어져 나가면 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없겠죠. 블루투스 망에 같은 거네요, 전화를. 그쵸, 일종의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제 그 와이파이로도 그게 되느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는 심이 들어가 있진 않기 때문에 기반되는 폰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 폰이 하나가 1대1로 물려서 그 폰에 있는 그 통화 기능을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대부분의 스마트워치들이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독자적으로 이제 전화통화가 가능한 이제 기기들이 이제 좀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기어 S라든지 이번에 나온 어베인 LTE라든지 어베인. 심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전화기랑 아예 망이 끊어져도 얘는 자체적으로 통화 가능해요. 두 가지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스마트워치 중에서 전화 통화 되는 건 없지 않나요? 또 있어요. 그 해외엔 많아요. 중국 애들 많이 만들잖아요. 마치 안드로이드 봐가지고 씹는 애들 많아요. 중국에. 아, 유아치 막 이런 것들이요? 아니, 걔네들은 많고, 뭐, 일단은 실제로 해외에는 그런 류의 이제 그 스마트워치 그런 기기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뭐 그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른 거는 그 걔네들은 이제 완전 독립적인 그 전화기인 거고요. 이 기어 S나 어벤 LTE는 집안되는 폰이랑 연동도 제공하고, 연동도 제공하고, 또 떨어져도 이제 독립적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중으로 다 작동을 하죠. 아, 대신에 개통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군요. 그렇죠. 개통을 하죠. 살때 이제 전화 개통을 해야죠. 뭐 지금 녹음. 갑자기 애플워치 얘기는 어디로 가고 이제 갑자기 애플워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애플워치가 시각적으로는 다 품절이 됐어요. 네, 일단 네. 품절 사례가 막 나왔어요. 그 예약 주문인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정해놓은 수치는 다 빠져나갔어요. 일단은 중국에서는 2천만 원짜리가 1시간 만에 동났어요. 어우, 그 비싼 게요? 네, 금장 버전이 이제 1시간 만에 다 동이 났고, 2,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죠. 예, 예, 그게 좀. 동이 났고. 글로벌하게도 다 일단은 동이 났고, 그리고 이거를 애플워치를 시연을 보려면은 이제 거기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직원이 꼭 이렇게 시연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약간 이제 고급 브랜드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팔고 있죠. 그 매장에선. 그러게요. 그 가방 사러 갈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비싼 데 가면은 직원들이 두 손으로 장갑 끼고 나와가지고 만져주고. 애플 자체적으로는, 아, 이게 놀랍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되게 좋아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그 주식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조금 만들었지 않, 그러니까 조금 내놓은 거 아니냐. 초반에 그 매진 사례를 만드는 작전. 네. 최근에, 이거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초반에 물량을 조금만 내놔서 매진 사례 만들기. 그렇죠. 샤오미가 진짜 잘하는 거고, 애플이 처음에 그걸 했고, 이제 샤오미가 그걸 따라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첫 주에 팔리는 양이 아무리 매진이 돼도 그만큼 안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보이고 있어서,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쇼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했어요. 오히려 하향해서 막 보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뭐랄까 이 스마트워치라는 입장으로만 애플워치를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뭐 스마트워치 뭐딴데뭐 기어랑 비교해도 별 차이 없네. 뭐 안드로이드 웨어랑 비교해서 좀 기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야? 기능이 조금 더 있을 뿐인데. 뭐 이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독립적인 통신이 되는 스마트워치가 더 기능이 많아.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애플워치를 이해할 때는 항상 배후에 애플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배후에 있는 애플이 과연 얘를 가지고 뭘할 거냐를 생각을 하고선 접근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항상 배제를 한 상태에서 기기만 따지면 또다시 우리는 아이폰 나왔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아이폰 나와서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좋았죠.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눈치를 챈 구글이나 이런 데도 이제 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이런 쪽에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시장을 뒤에 백그라운드를 만드는데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많이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그 애플워치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딱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얼마 안 가요. 예,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짧죠. 그 처음에부터 이제 배터리 좀 짧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계속 나왔으니까. 그리고 안드로이드보다 화면 커스터마이징이 안 돼요. 얘는 기본 커스터마이징, 애플 주는 화면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 거는 이제 에버노트도 막 화면 바꿔놓고 제가 했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뭐 시리는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뭐 시리 작동하고, 뭐 이런 몇 가지 기존 기기랑 비교했을 때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건 없거든요, 별로 이게. 기능적으로는? 기능적으로 그렇죠. 예, 기능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용두가 있어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뭐 이렇게 뭐 화면 확대 축소되는 UI가 좀 추가가 됐고 아, 그게 확대 축소였어요? 사프웨어를 예? 어, 예, 그게 그거 확대 돌리면 확대 축소였죠? 축소죠. 예, 확대 축소고요. 그다음에 그 얘가 이제 사파이어 글래스를 써서 앞에 글래스 물론 전부 다 사파이어 글래스 쓴거 아닌 것 같은데 버전들이 뒤에 이제 좀 상위 버전들을 사파이어 글래스를 써서 이제 그 강도가 드릴로도 안 뚫린다 뭐 이게 요즘에 최근에 동영상이 나왔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사실 기능적인 면으로만 애플워치를 판단하면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이 가져가는 이 애플워치의 위치, 그러니까 시계 시장에서 애플워치는 과연 스마트 시계인가, 스마트 워치인가는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왜냐면 애플은 얘가 스마트 워치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같잖아요. 얘가 그냥 좀 비싼 시계. 시계라고 얘기를 하죠. 비싼데 기능 많은 시계. 고급 브랜드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한간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애플이 잡스의 사상을 버렸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애플은 항상 비쌌어요. 거꾸로 따져보면. 애플은 싼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말해. 요즘 들어서 싼 제품이 조금 이제 몇 가지 나왔을 뿐이지 애플은 항상 그 경쟁 제품들이 비싼 축에 들었어요. 좀 하이 쪽에 있었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애플워치도 그 비싼 쪽에 일단 포지셔닝을 해놓고 그래 네. 놓고 싼게 나오면 아, 이 제품은 비싼 건데 그래도 싼게 있구나가 되는 거지 싼 제품을 먼저 뿌려놓고 값을 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 애플은 지금 초기에 이 내놓은 거에서 뭐 일단 처음에 흥행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흥행되는 분위기 뒤에 따라서 자기들의 서비스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좀더 가격을 밀어붙이다가 이제 다음 버전이 나올 때쯤에서 앞에 버전의 가격을 또 다운시키면서 저가 시장을 또 가져가고 이게 일련의 애플이 기존에 가져왔던 제품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애플워치도 유사한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그동안에 계속 시간을 끌다가 드디어 이제 매진까지 일어나기 시작했고, 아마 이번 달이면은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것 같죠, 미국에서는. 그렇죠. 네, 다음 달에 넘어가야지 해외에서 직구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사용 후기가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뭐 확실히 배대신청도 많이 주문했던데. 뭐 대현 씨도 하나 주문한 것 같고요. 예. 성우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또확 와닿는 거는 그 예전에 아이폰 3GS, 3G부터 시작해갖고 나왔었을 때 사람들이 스마트폰 별거 없다 그런 얘기를 한 번에 뒤집었었죠. 그렇죠. 3G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3GS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국내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그 이후로 국내 시장이 엄청나게 달라졌죠. 예, 뭐 일단 일반적인 폰 자체가 시장이 없어졌으니까 네. 거의 없어지다시피 없어졌죠. 뭐 일단은 그 어르신들을 위한 폰몇 가지 정도 남겨놓고는 다 스마트폰으로 맞습니다. 과연 이 스마트워치, 많은 제조사에서 이미 만들어낸 스마트워치 시장에 애플이 만든 스마트워치가 어떤 포지션으로 다가올지 꽤 기대되긴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왜 도대체 그뭐 우습게 생각한다던 수많은 유명 시계 회사들이 갑자기 네. 너도나도 스마트워치를 만들어서 내놓겠다고 떠들고 있느냐? 그쵸, 만들고 픽 있고요. 오브 이어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스위스 쪽에서도 스마트워치를 내놓겠다고 여러 회사들이 덤비고 있는데 왜 전에 저들이 그렇게 안될 거라고 얘기해놓고서도 왜 하겠다고 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그들도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애플이 우리 제품에 입히는 데미지가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시장에서, 고급 시계 시장에서 내 브랜드가 선택이 되지 않고 쟤네가 선택이 될수 있다. 약간 그런 위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필적할 만한 제품을 내놔서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뭐, 재밌어질 것 같아요. 애플이 일단 스마트워치 시장에 불을 질러놓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여러 회사들이 불을 지르려고 노력을 하던 걸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불을 지른 건 맞는 것 같아요. 배진사를 만들어 가고. 그쵸. 내놓겠다, 내놓겠다. 말만 많았었는데 매번 안 내놨다가 드디어 내놨으니까 또.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역시 1세대는 좀. 아,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각하고 그래도 간만에 나오는 새로운 제품군이기 때문에 이거 사야 돼라고 하는 양쪽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패드 때가 그랬었죠. 완전히 새로운 모델 아이패드가 나왔었을 때 1세대를 산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꼭 사보고 싶어서 샀던 사람들이죠. 저도요. 저도요. 미국 가서 샀어요, 저. 아, 그래요? 현지에서 샀어요, 미국 현지에서. 그때 마침 거기 갈 일이, 처갓집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네. 거기서 그 베스트바이 가서 샀어요. 아, 사야죠, 그거. 예. 산소 씨는 어땠어요? 사셨어요? 있을 때? 처음에요? 네네. 저는 그때 아마 군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구나. 예, 저도 어렵게 공생해놨던 게 있기는 한데, 그 애플 제품은 이상하게 좀, 그게 있잖아요. 뭐랄까, 애착? 버리기 좀 그렇고. 그래서 1세대는 아직까지는 전 처분도 못했어요. 전 팔았어요. 와. 받을 수 있을 때 팔았어요. 아, 이걸 넘기면, 이날을, 한 요 시기를 넘기면 20만 원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할때딱 팔았어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 아이팟에서, 아이팟 나노 6세대 아시죠? 네. 예, 아이팟 나노 6세대. 산소님도 보신 적 있죠? 네. 예, 그 6세대에는 시계줄 형태로 낄 수가 있죠. 시계처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애플워치 나오기 전에 그거하고 비교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 외국에서 기고가 하나 올라온 걸 보면은, 이거를 보면은 애플이 뭔가를 좀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 효율성이었었어요. 나노 6세대도 꽤 오랫동안 배터리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애플 쪽에서 이번에 애플워치를 내놓을 때 한간의 소문만큼 그렇게 빨리 단절되도록 내놓지 않을 거다. 이미 애플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쪽을 사실상 처음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논리에서 썼는데, 저는 일견 그럴듯하다고 좀 봐요. 그래서. 근데 이 통신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 통신이 애플워치가 통신이 들어가면서 이제 배터리 이슈가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뭐그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LTE를 애플이 채용을 안 하다가 LTE 택하면서 갑자기 배터리 이슈가 확 커졌잖아요. 아, 그쵸, 예, 그런 내려왔죠. 식, 예,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얘도 아이팟일 때는 통신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게. 네. 그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와이파이 박아야지 블루투스 돼야지 막 이러면 이제 쭉쭉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얘를 처분을 못했다는 하나씩 버리세요. 아, 저도 골동품 하나 보여드릴까요? 오늘 네. 유다 나온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잠시만요, 뭐 여기에? MPG온가? 아, 이거 이게 나이리버, 아이리버. 아이리버의 클릭스예요, 클릭스. 나이버. 아이리버가 애플 씹어먹는 광고를 열심히 했었는데 열심히 광고 만들어놓고 씹혔죠. 그거 지금 팔면 한 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려나요? 뭐 근데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품질이 나쁘지 않아요. 네, 플러스 어쨌든 새로 이번에 주문하신 분들 한국에 꽤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받게 되시면 저희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저희 구경 갈게요. 저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성호 씨는 시계를 차고 다니세요? 아, 원래 안 찼는데요. 이번에 G와치 차면서 계속 차고 다녀요. 그러면 왜냐면 제가 원래 손목에 뭐 걸리적거리는 게 싫었었거든요. 네. 보통 그래서 안 차시잖아요. 근데 G와치를 제가 일부러 한좀좀 무조건 찼어요. 그냥 한동안을 무조건 찼는데 지금은 풀면 되게 답답해요. 왜냐면 그 노티피케이션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그걸 노티피케이션을 가지고 제가 이 확인할 정보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로 가르거든요. 그 폰을 안 꺼내도 되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장점이 있어서 그걸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별거 아니었, 그러니까 아이고 되게 무겁고 저는 끈도 쇠로 바꿔놔가지고 되게 묵직해요. 근데 그런데 이게 계속 차다 보니까 안 차고 나간 날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폰을 일부러 주머니에서 꺼내야 되고 뭐 노티 오면 다 일일이 꺼내면 또 꺼내보면 쓸데없는 내용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계일 때 그냥 제껴버리면 되는데 막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계속 차요. 지금 일부러라도 아침에 챙겨서 차요. 저는 스마트폰 쓰면서부터인가 아무튼 핸드폰에 그런 많은 시계가 장착됐잖아요, 처음에. 네. 그 이후부터 아마 시계를 제가 안 찼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전혀 시계를 안 차거든요. 시계가 저도 그랬어요. 네. 옛날에 저도 시계를 나오고 애플 말고 또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스마트워치 시리즈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생활 패턴 그런 생활 양태가 아예 바뀌어질 수도 있을까 이런 요즘에 좀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다 다시 시계를 차고 다니는 세상에 올까? 요즘에 네. 시계 차는 경우는 패션 아닌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진 거잖아요. 시계를 보려고 시계 차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애플워치 정말 애플워치라든지 그런 워치 스마트워치 시대가 오면은 다시 시대를 회귀해서 사람들이 다 시계를 차고 다니는 그런 변화를 아마 갖고 올 수 있을까? 못 갖고 올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스크린 역할을 안경이 한다면 시계 다시 안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어러블이라는 개념을 가져갈 때 웨어러블이라는 개념을 가져갈 때 시계는 웨어러블이 하나거든요. 한 종이죠. 그러니까 한 종이인데 뭐 꼭 시계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그 스크린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냐. 예를 들어 손바닥에 영상으로 뿌려준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또 시계에 찰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웨어러블이라는 개념에서는 시계는 그중에 그러니까 초이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초이스 중에. 근데 현재로서는 그 상상력이 다 이 시계에 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더 이상 진보를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이 얇은 안경에도 그 뿌려줄 수 있다면 스크린으로 그렇게 된다면 뭐 굳이 시계 찰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말로 하면 안경에 탁 뿌려줄 텐데. 그리고 노트 오면 위에 또 조그맣게 딱 뜨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내 시야 안에 다 들어온다면 꼭 굳이 필요 없죠 시계. 저도 그거 나오면 시계 안 찰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구글 글래스처럼 이런 안경의 예, 모든 게. 뭐 구글 글래스는 모양새 때문에 안 할 것 같고 이제 좀 더 미려해져서 그냥 일반 안경 사이즈보다 좀 약간만 더 큰 수준에서 이게 뿌려줄 수 있다면 저도 차고 다닐 것 같아요. 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거는 시계는 빼버리고 어차피 역할이 차이가 없거든요. 안경을 안 쓰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안경 안 쓰는 사람들이야 이제 뭐 시계로 차겠죠. 뭐 시계 찰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만큼 절실한 기기는 아니에요. 웨어러블이라는 게.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고, 그렇죠. 그거를 일부 이제 협력하는 기기들이기 때문에 가장 퍼펙트한 거는 가장 퍼펙트하게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수적이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택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액세서리 하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워치가 노리고 있는 큰 시장 중 하나가 이제 건강이잖아요. 헬스. 네. 이게 주는 헬스의 혜택이 어느 정도 이상 크다면 그리고 이걸 찾고 있는 게 나한테 삶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느껴서 선택을 꼭 해야 된다면 그럼 또 달라지겠죠. 얘를 차고 있는 것과 안 차고 있는 게 나의 삶에 전혀 다르다 라고 어떻게 애플이 줄 거냐 그런 걸 이게 킨 것 같아요. 애플이 다 그 백그라운드에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워치 하나 차고 그 나의 심박수 이게 측정을 가끔 해주잖아요. 뭐 해주고 뭐 걸음걸이 해주고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지금 애플이 갖고 있는 그 애플워치랑 헬스케어 제품들이랑 연동을 할 수 있어요. 아이폰 없이도 물론 이제 나중에 그걸 인터넷 그러니까 웹으로 올리려면 아이폰이랑 이제 붙여야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내 건강에 대한 토탈 정보들을 다 내가 원하는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이제 백업을 시켜서 뭐 의사가 나한테 건강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든지 당신 요즘에 심박수가 불안정해요 뭐라든지 아니면은 그 걸음 왜냐면 그리고 이제 체중이 많이 늘었네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혈압계를 쓰고 있다면 뭐 혈압이 요즘 많이 높아졌으니까 건강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어드바이스를 직접 해주는 걸 지금 애플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된다면 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능적인 거 말고 있는데 네 운동할 때 스마트폰에다가 알람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아침 8시에 알람을 정해놓고 뭐 푸시업 50개 이렇게 적어놓고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운동을 해요. 예.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몸에 거의 붙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딴짓하다가는 그 알람을 나중에 들을 경우에는 운동 안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워치를 차고 워치에서 계속 내 뭐 오전에 운동할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운동 끝나면은 알람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달리기 열 바퀴 돌고 나서 이런 체크해주는 그런 기능들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동 그런 심박수 체크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운동을 패턴을 정해주는 퍼스널 트레이닝 기능 같은 게 들어가면 아마 앱을 하나 만드세요. 앱을 만드시면 돼요. 네. 아니면 누군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미 룸 다이어트 코치였나? 룸이라는 네. 되게 유명한 앱이 있어서 그 앱도 아마 앱에 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네. 이번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거랑 연동되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워치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글 쪽 워치도 여러 가지 노티피케이션을 이제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노티피케이션이나 뭐 운동량 이런 노티피케이션을 제가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써봐야 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지워치를 차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다 질문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해보지 않으면 사실 스마트폰도 처음엔 그랬어요. 써보지 않으면 모르고 옛날에 그 저도 윈도우 폰 같은 거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윈도우 모바일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이제 물어봐요 다. 근데 안 써보면은 그 오늘 혜택을 체감하고 지금 스마트폰이 뭐 해주는지는 다 알지만 그거를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전파해서 그게 또 확산이 되는 거고. 근데 진짜 시계는 차고 다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제 개인적 소감은 그랬어요. 지워치 차고 다녀보니까. 네. 저 뭐 선설님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요. 성우님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그, 기본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그거 같아요. 우선은 차야 되거든요, 손에. 다시 한번 사람들 손목에 차게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닐까 싶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그랬었죠. 저희들 아이폰 3GS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만나갖고 대화를 나누고 탁자 앞에 앉을 때 자기 스마트폰하고 지갑이라든지 그런 것들 딱지에 올려놓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저 사람들 스마트폰 저런 거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폰들 쓰다가 다 이제 모두가 스마트폰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손에 들고 다니다 보니 굳이 손목에 시계를 안 차가워도 될 정도로 이제 가벼워지게 됐는데 애플에서 그래서 예쁘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예쁘고 누구나 차고 싶게 만들고 그래서 한마디로 패션 아이템이 먼저 돼야지만 그 다음이 기능이 들어갈 테니까 그럼 그런 면에서 애플이 이번에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들은 볼만한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스와치나 이런 데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손목에 뭔가를 차는 게 더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라면 시계를 안 차면 왠지 좀 이상한 거 그렇게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확실한 노림수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시계를 두 개 차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쵸. 네. 양손에 시계를 하나씩 차기는 좀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질문들 몇 번 보기는 했는데 네, 스마트워치하고 뭐 그런 것들 웨어러블, 뭐, 테이커 이런 거 다 차고 다니는 분들 세 개까지 봤어요. 세 개까지 봤는데 전 두 개까지는 차고 다녀봤는데 세 개는 함부로 못 차겠네요. 네. 됐습니다. 우선은 그런 구속이 일어난다는 것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요. 그 혜택을 보면 볼수록 쓸만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말 재택근무에서 조금 더 벗어나갖고 원거리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형설님하고 같이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려가시니까 좋으시죠? 네, 엄청 좋아요. 형설님, 네네. 네, 엄청 좋아요. 언제 내려가셨죠? 내려온 지 이제 올해 1월 말쯤에 내려왔으니까 이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3개월. 현재 계시는 데가 제주도시고요. 네, 제주도 서귀포시 쪽에 있어요. 아, 서귀포시 중심가네요, 그러면? 아, 서귀포시 중심가는 아니고요.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근데 뭐 그 제주도가 차 타고 움직이면은 그렇게 거리들이 엄청나게 멀진 않잖아요, 다. 그런데 막상 제주도에 직접 내려오게 되면은 그런 거리 감각이 달라져요. 아, 그래요? 시간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그런 이게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더 멀리 안 나가게 되는 게 있거든요. 아, 공간에 대한 개념도 바뀌나. 네,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그리고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왔다 갔다는 경우가 그렇게 없어요. 네. 절반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위쪽, 동쪽이랑 남쪽은 뭐 거의 다른 나라라고 봐도 될 만큼 왕래가 그렇게 자주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산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산이 있고 날씨도 위아래가 달라요. 그 어젠가 제가 그 라디오스타도 저만 TV를 보니까 네, 라디오스타를 봤는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주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얘기하는 게 서울 사는 사람들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야 제주도 오면은 여기서 거기까지 금방 오니까 나 간만에 제주도 놀러 왔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차를 갖고 이동하려면 1시간 걸린 거예요. 엄청 멀게 느낀다라는 거죠. 솔직히 맞아요. 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들었던 아, 생각이 그, 났습니다. 아, 좀 우스갠데 집사람이 꼭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이유리 봤냐고. 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주도가 굉장히 작은 섬 같지만 서울보다 훨씬 크거든요. 제주도 땅 예. 범위가. 그쵸. 이유리 만나기는, 아, 근데 만날 가능성도 높긴 하죠. 공항에서는 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항에서 원어민들을 그 누구냐 조성모 씨도 한번 예. 기다리고 있는 조성모 씨가 옆에 있더라고요. 아. 연예인들이 종종 공항에서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예인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조성모 씨만 옛날 가수라서 눈치챘는데 요즘 젊은 여자 연예인도 한번 왔다 갔다 한것 같은데 전 누군지 몰라가지고 딱 봤는데 연예인이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저도 몰라요, 이효리 요즘 씨는 뭐 공항에서는 아마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인, 기대하겠습니다. 네, 사인 받으실 거죠? 네, 사인 찍어서 페이스북 올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3개월이면 거의 적응도 끝나신 것 같고, 특히 뭐 생활적인 측면도 그렇고,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침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업무적인 3개월 동안, 부분은 네. 재택근무를 먼저 시작해서 재택근무를 한 1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1년 하고 재택 출근 안 해도 이렇게 근무하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냥 공간만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재택근무라는 그 완충 시간 1년 있었고 그 이후에 공간을 제주도로 옮긴 거거든요. 공간의 변화만 있었던 거죠. 준비를 하셨네요, 사전에. 네, 그래서 크게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 달라지거나 뭐 어려움을 겪은 건 없어요. 제주도에 오면서는. 근데 이게 심적으로는 좀 다르잖아요. 서울에 있으면서 재택근무를 하면은 그래도 뭔가 일이 생기면 만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떤 저자 미팅이라든지 어떤 뭐 미팅이 있을 때는 못하는 부분들이 생겼죠.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동료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네, 오프라인 만남이 이제 좀 어려워진 거죠. 예, 그렇겠네요. 온라인에서 대부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메일이나 뭐 전화통화나 이런 걸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회사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회사 사람들하고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회사 사람들하고 소통은 그 다음 메신저 마플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마이티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걸로 거의 다 커뮤니케이션을 다 해요. 메신저. 네, 그리고 뭐 업무 관련된 뭐 첨부 파일이나 이런 거 때는 메일로 주고받고 또 업무를 서로 보고하거나 이런 부분도 다음 카페에서 회사 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공개 카페에서 이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요. 그리고 캘린더도 다음 캘린더로 공유하고 다음 워크를 거의 사용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사실 메일을 다음 메일을 처음에 사용했고 그 다음에 마플을 사용하면서 다 모두 다음을 사용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장점이 다음의 장점이 좀 뭐냐면은 처음에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어요. 회사 사람들하고도 카카오톡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 너무 많이 업무 쓰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가 자주 온단 말이죠. 카카오톡은 그렇죠. 게임 초대도 오잖아요. 예. 근데 마플은 고요해요. 마플은 고요해서 거의 회사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마플을. 그 최근에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마플 하면서는 마플이 마치 우리 사내 메신저처럼 거의 사내 메신저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주 회사들밖에 유용해요, 없고. 마플이. 이 마플 관계자분들 들으시면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고요함. 이게 네,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이게 칭찬인지 그렇지, 칭찬인지 욕인지 욕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그런 포지셔닝에서는 카카오톡과 다르게 나가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게임 맞습니다. 초대가 없다는 점에서부터 확 달라지는 느낌이거든요. 게임 카카오톡은 초대. 게임 초대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제가 아까 스마트워치 얘기를 했지만 스마트워치에 가장 짜증나는 게 게임 노트예요. 손목이 부른 거딱 봤는데 카톡 게임 주제가 딱 되면 밀어서 삭제하고 아, 짜증나 그러고. 저 사실 지금 카톡 거의 안 사용하거든요. 네. 카톡 거의 안 사용하고 업무적인 연락은 회사 사람들하고는 마플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외부 뭐 외부 작가님이라든지 외부 어떤 마케팅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부분 해요. 예, 저도 주력은 페북 메신저예요. 네, 페북 메신저가 거의 주력인 것 같아요. 예전에 카톡으로 했던 지인들하고 연락도 거의 페북 메신저로 더 많이 옮겨졌고요. 저도 뭐 페북 메신저로 많이 넘어왔어요. 네.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말 그대로 전화할 일은 이제 많이 줄었죠. 그렇죠. 전화 통화하는 일은 거의 많지 않고 급한 일이나 뭐 꼭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뭐 어떤 서로 바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해야 되는 경우에 전화 통화를 하긴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재밌는 경험 있었는데 그 페북 메신저로만 얘기하시던 분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그 네. 만나려고 열심히 갔는데 정작 그분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맞죠. 그래서 급하게 그분이 내가 페북을 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안 읽고 있어. 계속 안 읽고 있어. 이 사라질 않아서 결국은 이제 페북 전화 걸기 있잖아요. 네. 그걸 한 세네 번 거니까 그때 받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전 페북 메신저가 좋긴 한데 이게 그때 이 실시간은 꼭 아니니까 좀 깜깜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 기능이 넣겠죠. 네. 뭐 저희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그 외에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도구는 어떤 거 쓰세요? 예를 들어서 파일 공유 앱과 다음 카페를 쓰신다고 했고요. 그걸로 다 가능한 거예요? 네, 거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추가 작업도 사용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야, 그러면은 다음에 마플하고 메일하고 회사 카페하고 캘린더 그것만으로 네. 다 가능한. 그렇죠. 화상 통화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회의도 사실. 네. 회의가 거의 필요가 회의가 필요가 없어요. 네. 작은 기업에서 더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규모가 다섯 명 정도면 크게 그렇게 회의까지 해서 모여 앉아가지고 뭐 장시간 이렇게 보낼 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책이라는 그런 게 프로젝트성이기도 하잖아요. 한 책이 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담당한 한 책을 제가 온전히 감당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다섯 명이 다섯 권의 책을 각자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실제로 회사에서는 회의가 없나요? 네? 회사에서는 회의가 없나요, 그러면? 회의는 있어요.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는데 그 메신저로 회의를 하는 거죠, 메신저로. 아, 얼굴 보는 화상도 아니고 그냥 메신저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식으로. 특이하네요. 그 한마디로 그냥 메신저 회의네, 메신저 회의. 문자 회의는. 그렇죠. 근데 오프라인 회의보다 이게 더 깔끔하고 더 빨리 정리되고 결론이 빨리 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회의 하다 보면은 오프라인 회의에도 물론 장점이 있겠지만 오프라인 회의 하다 보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좀 어떤 경우에는 논지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메신저에서는 이게 기록이 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냥 대화로 할 때는 그 전 대화가 잊혀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기록에서 네. 잊혀지는 거죠. 근데 메신저에서는 기록이 계속 남잖아요. 위에 기록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맥락이 더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구글 코리아를 얼마 전에 가서 이제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구글 코리아가 이제 구조가 재밌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다른 일을 해요. 회사에서. 그리고 나의 그 업무 파트너 미국에 있어. 그 글로벌하게 업무 파트너들이 있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다 행아웃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행아웃 하듯이. 회의를 다 행아웃을 하는데 거기서 재밌는 게 행아웃을 할 때 한 명이 구글 닥스를 열어가지고 회의록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원을 다 초대를 해요. 그 구글 닥스로. 그 회의 참석자. 그러면 말하면서 회의록이 작성돼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막 첨삭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말하고 또 첨삭하고 이게 아니고 이 말은 이거고 이렇게 해서 회의가 딱 끝나면은 회의록이 끝나서 바로 그 배포도 끝난 거죠. 이제 뭐 공유가 다 돼 있으니까 뭐 그렇게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이것도 신선하네. 신조로만 회의를 하는 거.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재택근무 하시는 분이 혼자죠? 아니요. 저희는 다 재택근무는 아니고, 네. 제가 지금 회사에 안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네요, 위치들을. 제가 위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다들 메신저에는 등록이 돼 있는데, 아니, 접속은 하고 있는데, 네. 어디서 접속하는지 위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충 그래서 보면은, 어디 계시냐고 서로 물어볼 때가 가끔 있거든요. 대표님은 집에 계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대표님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강의를 가시거나, 미팅을 가시거나, 대표님은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동 중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님. 그리고 다른 분들 중에 한두분 정도는 회사로 출근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회사로 출근하는 걸또 익숙해 하시는 분들은 회사 출근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그럼요. 공간이 편하니까. 네, 좋아한다기보다는 그게 더 일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재택근무면 집에서는 사무실이 아니니까 집이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애가 뛰어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분은 카페를 자주 가세요. 아. 근데 카페도 돈이 들고 또 카페 오래 그렇죠. 있으면은 굉장히 눈치 유치부.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분은 회사로 출근하시고 한 분은 카페 가시고 한 분은 또 집이신 것 같아요. 한 분은 좀 건강상의 문제로 집에서 근무하세요. 실제로 대면으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네요. 그렇죠.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월요일에 한 번은 모이시는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분들 월요일 날 회의할 때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저는 메신저로만 접속돼 있고 네, 그렇게 그럼 조금 소외된 기분 들지 않아요? 전혀 소외된 기분 들지 않아요. 그렇구나. 뭐 일단은 업무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면 뭐 네. 그런 소외된 기분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내 프로젝트 하나 딱 잡아서 가는 거라면 업무의 흐름에 문제가 될 것도 없는 이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그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얼굴 보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얼굴도 좀 보고 서로 좀 얘기를 하고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교류하는 게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율적인 것 측면에서만 봐서는 그 시간이 더 낭비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곁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뭔가를 좀 같이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시너지가 날 때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대표님이 참잘 이끌어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소속감을 가지고서 함께 일한다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리더분들도 좀 고민이 그런 쪽에 있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다음번에 다 만나게 되면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네. 회사에서 회식을 자주 하고 뭐 대면을 자주 하고 회의 많이 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소속감이 떨어지고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친해진다기보다는 더 멀어지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두분다 이제 회사 경험 큰 기업에서 다 일해보셨으니까 그런 기업 문화를 겪어보셨잖아요. 네. 으쌰으쌰하고 더 결속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 문화들을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두분 다. 근데 지금 저희 그러고 있죠. 회사는 막 결속감을 더 높이려고 저희는 저녁에 회식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다 무조건 점심 회식 같고 그리고 강제로 회식을 하거나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뭐 결속감을 갖자고 뭐 이렇게 뭘 술을 마신 적도 한 번도 없고 저희는 다술 마시는 거안 좋아해서 술 마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으쌰으쌰하는 기업 문화를 가지신 곳에서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서로서로 친하지도 않고 서로 결속감도 없고 소속감도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저희 기업처럼 저희 회사처럼 이렇게 서로 그 각자를 배려하는 곳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소속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역시 기업 문화가 여기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구글 갔다 와서 구글 일이 많은데 구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동료들 간의 그 방향성만 보더라고요, 거기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탑과 그 멤버들 간의 방향성이 일치하느냐, 아니냐. 그거를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게뭐 우리 단합해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방향성을 같이 갖고 일을 하고 있고 같이 얘기를 해도 그 방향성을 하나 놓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같이 가고 뭐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뭐 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 아니더라고요.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방향성으로 가려다 보니까 힘이 합쳐지는 거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생각하는 거랑. 그거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생각과 네. 그런 거에 기본적인 컨센서스를 딱 이루면서 가는 그런 자세,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부러운 면이 있네요. 그런 회사에서 다니시는 게. 하는 게 이런 우리 회사, 그러니까 IWE 콘텐츠 이런 기업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적인 문화가 어떤 가치관에서 성립이 되냐면은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죠. 스타트업처럼,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처럼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어떤 빠른 성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해서 이렇게 뭐 IPO 주식 상장하고 이렇게 터뜨리겠다, 대박을 노리겠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빠른 성장을 원한다면은 다 같이 모여서 사무실에서 밤새 일하고 그렇죠. 그런 개개인의 삶을 좀 희생한 이후에 나중에 누리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 회사는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어떤 호수에 그 낚시꾼이 낚시를 해가지고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날 하루 동안은 낚시를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그 낚시한 물고기를 먹는 그걸 지나가던 그 어떤 양복 입은 사람이 보고 아니 왜 더 열심히 물고기 안 잡냐 물고기 더 잡아라 그 뭐야 할아버지가 왜 내가 물고기 잡아야 되냐고 물고기 많이 잡아서 배도 많이 늘리고 큰 배를 쓴 다음에 그물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냐 왜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그 돈 많이 번 다음에 누워가지고 맛있는 물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거나 뭘 하게 되면은 하고 싶은 게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 돈 많이 벌면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빨리 은퇴를 하거나 근데 전 이미 제주도에 살고 있고 가족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고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100% 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무리하지 않고 거의 뭐 이미 스타트업들이 성공한 이후에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공한 이외에도 못해요. 다음 단계를 가려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성공한 이외에도 못해요. 다 쫓겨서 계속 가요. 제가 보기엔 대체로 그런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어느 회사나 어떤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어느 순간 개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회사가 개인, 마치 개인이 회사인 것처럼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개인들이 행복한 게 사실 그러니까 개인들은 각자 자기 행복을 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명제는 되게 좋은 명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찾아가시는 회사인 거 찾아가고 있는 회사인 것 같고 부럽네요. 많이 희생을 하실 대표님이 희생을 하셨겠죠. 어떤 신뢰 부분이잖아요. 직원들을 완전 100% 신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직원들을 배려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회사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회사가 흔들리지 않게 그 방향성도 잘 잡고 또 성장할 수 있게 계속 대표님과 또 직원들이 다 노력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쉽지 않은 거긴 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방향 설정을 하는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그렇죠. 정말.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사이먼 사인에게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문화가 부실한 곳에서는 한마디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나한테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만 커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보고서 굉장히 좀 공감했었거든요. 대부분 조직들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직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지금 하면서 내 걸 좀 많이 좀 챙길 수 있는 방법을 한다라거나 조직에서 정치를 한다라거나 근데 그게 없어지고 정말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는 것들이 조직의 성장에 같이 도움이 되고 그만큼 조직도 나에 대해서 믿어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함께 옳은 일을 하려고 뭉치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IR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옳은 일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오시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오시고. 그러니까 직원의 얘기 들어봤으니까 대표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고요. 예. 끝으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으신 점하고요, 제일 좀 불편하신 점 하나씩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일 좋은 점이라. 딱 떠오르시는 거. 지금 이렇게 제주도에 내려가 계시고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게 좋다. 아주 딱 한 가지만 말하긴 너무 어렵고요. 그냥 그 일상 네.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네, 그냥 상상하시는 그대로 일단 출퇴근도 안 하고 지하철 타고 그 2호선 지하철 다 타보셨잖아요. 요즘에 9호선이 난리던데 9호선이 난리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이게 엄청나다고. 제가 2호선 타고 출퇴근했었는데 2호선 하면서 제가 항상 생각했어요. 이거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출퇴근할 때마다 그 꽉 찬 사람들 끼어 옮겨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 다 버티고 있는 거지?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그렇고 그만큼 시간들이 거의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퇴근할 때 한 시간, 두 시간이 세이브 되잖아요. 출퇴근 시간 두 시간이 세이브 되고 두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점심 시간도 가족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가족하고 점심 먹은 다음에 가까운 곳에 산책을 나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운 거니까 제가 뭐 오늘은 한 시간 일찍 출근했다가 한 시간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누가 눈치 보는 사람도 없는 거고 네, 그냥 모든 이런 그런 일련의 모든 일상들이 다 좋은 거죠. 저희 집사람이랑 비슷하네요. 저희 집사람이 재택해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그런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쁜 점은 직원들을 자주 못 만나는 거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아요. 네, 직원들하고 이제 신규의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한다. 이 점이 단점일 것 같아요. 혹시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떠세요? 이게 많은 분들도 분명히 이런 질문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회사하고 직장하고 나눠져 있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 하고 집에서는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마음의 평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가 된다라면 재택근무는 사실 굉장히 혼자 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하고 개인적인 걸 즐기는 시간하고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하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1년 동안 재택근무하면서 조금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항상 일에 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 가족하고 산책 나가도 온이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업무 메시지를 보고 업무 채팅을 하고 메일을 확인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해결 방법은 산책 나갈 때는 핸드폰까지 아예 안 갖고 나가요. 네. 가족하고 시간 보낼 때 핸드폰을 아예 안 보려고 핸드폰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밖에 나갈 땐 전 핸드폰을 안 챙겨고 나가요. 그럼 아예 이렇게 오프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좀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하다가도 좀 이렇게 제 스스로 머릿속에 오프를 하는 거죠. 업무를 오프하거나, 아니면 휴식 시간에는 업무 오프하고, 그냥 휴식 시간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입만다든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계속 지금도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아침 9시가 되면 근무를 시작해요 6시에 퇴근하거든요 집에 혼자 있는데 칼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근무 시간 통제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예 그거 되게 힘든 거라고 저도 프리랜서를 잠깐 해봐서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 자기 시간을 통제해서 일할 때 확 집중을 하고 그걸 딱 끊고 또 쉬고 다시 또 일하고 막 이런 게 혼자 할 땐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누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느슨해지기 쉽고.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혼자 일할, 그러니까 물론 회사에 속해 있지만 혼자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게. 저도 출퇴근을 지하철 타고는 안 하지만 아침에 9시가 되면은 출근한다라고 가족한테,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의자에 앉아요. 네, 저희 출근한다고 집도 9시에 출근한다고 앉아요. 예. 출근하는 걸 시작하고 6시가 되면은 퇴근한다고 퇴근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요. 어떤 내가 말로 말하면서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저도 최대한 너무 그게 얽매이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최대한 그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이걸 지키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도 뭐 그게 8시가 될 수도 있고 7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 근무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것과 안 주는 거는 그 이후에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거하고도 영향이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업무 후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와 또 영향이 있으니까 그건 좀 통제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근데 확실한 건 집중력이 확실히 올라갔어요. 그게 같아요. 그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한 번씩 화장실도 갔다 오게 되고 더 한 시간에 한 번씩 쉬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일하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한번 일할 때 그냥 한 3시간, 5시간을 그냥 쭉 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 또 너무 피로해져서 그것도 좀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일만 하는 것 같다고 너무 집중해서 일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일 집중하면 시간 가는 거 모르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재택근무는 정말 강추합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별로 없는데 재택근무 비율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좀 재택근무에 대한 얘기,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한 불안감을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 한번 나가야 될것 같고 얼굴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래야지만 평가표에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불안감이 지속되는 데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거하고 지금처럼 윗선에서부터 신뢰를 준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후자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겠죠. 작은 회사일수록 더 이런 게 가능하다. 그렇지는 절대 않고요. 그런 것들, 왜냐면 작은 회사일수록 더 많은 성장을 꿈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리더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좋은 회사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 네.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예. 크라우드. 요즘 크라우드 펀딩, 예, 그것을 알리는 거고요. 다시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님, 예. 예. 이번에 또 어떤 재미있는 제품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그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네네. 오늘은 하나만 할게요. 네. 두개 준비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가 이번에 킥스타터에 올랐어요. 최근에. 예. 엔싱이라는 업체가 이제 이번에 클라우드 펀딩을 킥스타트에 올렸는데 클라우드 펀딩을 엔싱. 펜이라는 엔싱 N 점 알파벳 N 점 THING 해가지고 이제 업체고 킥스타트에 올라왔는데 제품 이름은 플랜티예요. 플랜티. 플랜티. 예, 스마트 화분입니다. 재밌네요. 예, 스마트 화분인데요. 이 화분 자체에다가 그 화분 구조가 그 외벽에는 그 이제 물통이 바깥쪽에 그 화분 바깥쪽에 물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넣고 이제 그 화초를 심고 화초를 심은 다음에 뭐 물을 넣어도 되겠죠. 심고선 그러면은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흙의 온습도를 알려줘요. 흙의 온습도, 그다음에 채광 수준, 그리고 이 식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식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얘가 적절한 흙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 흙이 얘가 성장하기에 좋은 상태인지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거에 비해서 물이 건조하다 그러면 노티를 주고 그러면 그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물을 줄수 있어요. 그 원래 물탱크가 안에 있으니까 그 물을 주면은 그 물을 좀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갓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그 10만 불이 이제 타겟이에요. 목표는 10만 불인데 지금 3만 7천 불 정도 가고 있고 한 40일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그 이것도 일종의 이제 IoT 제품인데 이런 류의 제품이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이 나오겠죠.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류의 그 IoT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IoT 제품이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뭐냐면은 이게 진짜 집에 필요하냐라는 필요성을 이렇게 확실하게 주기가 참 만만치 않거든요, 이 IoT. 사실 그렇잖아요. 그 화분, 우리 집에도, 저희 집에도 화분이 한열몇개 되는데, 그 이거를 굳이 이렇게 사서 놔야 되겠느냐, 막 이런 거좀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잘 죽는 애들 있잖아요. 네. 키우기 쉽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 키울 때는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뭐 뿌티도 뜨끔뜨끔하네. 주고, 뭐, 왜냐면 저희 집에 와서 죽어간 화분들이 꽤 많아요. 그 식물들이 와서 생존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한 50%는 죽는 것 같은데, 걔네들을 얘가 있어서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제품입니다. 가격은 지금 얼리버드로 해가지고, 얼리버드는 지금 79불이에요. 많이 얼리버드가 지금, 비싸졌네요. 예, 근데 79불짜리 끝났고요. 지금 89불짜리가 4개 남았, 아, 96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89불짜리 지금 펀딩하시면 되고요. 스타터킷은 99불까지, 이제 99불이 정가라는 얘기겠죠. 예,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시면은, 아직 40일 남았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펀딩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이 국내에서 이제 나온 제품에 좀더 관심이 가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직접 찾아뵈려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요거 지금 막 올리고 쉬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지금 당장 있고, 한 다음 달쯤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제품도 실제 보고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킥스타터에 있는 새로운 제품들 굳이 저희가 사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사신다고 해도 저희들한테 돌아온 건 없습니다. 재밌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보시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중요한 네네. 그거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놓치지 않고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생활 자체가 조금씩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못 보신 분들은 저희들끼리 다음 달쯤에 직접 찾아가서 수산화 히어로즈에서 한번 다뤄보기 때문에 그 전에 궁금한 내용도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미리 댓글이나 메시지 남겨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펀딩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펀딩 보시다 보면은 가장 밑에 만불짜리 펀딩 조건이 있어요. 만불짜리. 만불이요? 예. 숲을 만드는 아니요. 플랜티를 2개 주고요. 한국으로 초대해요. 강남으로. 다섯 명에 한해서. 아. 근데 이미 두 명이 신청했어요.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이미 펀딩을, 만불짜리 펀딩을 걸었고요. 그러면은 아까 그 위에 게 37,000불이니까 두 명이 2만 불이 지금 그중에 2만 불이 이거네요. 만 불짜리 두 분이 해가지고 한국으로 초대가 돼서 점심 같이 먹고 저녁도 먹고 노래방도 간대요. 들어가시면 항공권도 진짜 주는 거야? 예? 항공권은 아닌 거겠죠.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내용상 플라이트 포함이에요. 와, 대단하대요. 예. 두 명을 위한 플라이트 야. 포함. 예, 그두 명을 그러니까 동반자까지 같이 초대하는 것 같아요, 내용상. 다음번에 만나면 진짜 물어봐야 되겠네요. 진짜 하실 거냐고. 제품은 11월에 배송이 됩니다. 11월에 배송 시작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때까지는 아마 이번에 펀딩이 끝나면, 40일 뒤에 펀딩이 끝나면 정기적으로 메일이 가요. 이제 지급 지적 사항이나 공장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지 개발 사항 이런 게다 메일이 계속 가니까 펀딩 하시면은 메일 받아보시면서 지적 사항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국내 업체들은 대체로 신뢰가 좀 많이 가요. 준비도 많이 하시고선 뛰어드시는 거기 때문에 펀딩 하셔도 크게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제품 소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들리는 이어로 오늘 17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녹음 하나 하고 시작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도 1시간 반? 거의 한 2시간 정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멀리 계시는 게스트 박상솔님 모시고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어떠셨어요, 상솔님? 재밌었어요. 네네. 다행히 지금 아기가 깨진 않았죠? 네, 아기는 건너방에서 자고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저희들한테 혹시라도 메시지 남겨주실 분들은요, digitalheroes@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혹은 저희 페이스북, 네네. 지금 Z죠, Z? 예, Z입니다. 예. Z라고 있고요. 혹은 저희 페이스북에서 같이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디지털 히어로즈란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메인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으니 그쪽에서 다양한 소식들 같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광고 안 했네요. 아, 저희는 그렇죠. 다음 주 토요일에 그 액션스쿨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전 중요한 거네. 예, 저희 액션스쿨 어떤 거죠, 성우님? 일단 그 내부 네 명이 준비한 거죠. 네 명이 준비했는데 그림 그리는 거죠. 아, 주제를 명확하게 보고선 얘기할게요. 아, 이게 할 앞에서 때마다 하신 대로 까먹어. 그림이죠. 예, 네, 첫 그림하고 글이 번째는 이제 들어가고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실습으로 할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 차례로 지금 현재까지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구글 킵을 활용하는 법. 그러니까 구글 킵이라는 도구가 그 기존 노트와는 다르게 좀 메모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나. 구글 킵의 핵심은 버리는 거예요. 잘 어떻게 버릴 것이냐. 예, 요런 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인봉님이,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네, 네, 제가. 아주 쉬운 글쓰기라고 해서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수님이, 아, 처음에 그림은 이제 정희정님이라고 이름 빼고 내용만 얘기했어. 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메모법, 그리고 컨셉맵 실전 활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자기의 살고 있는데 생각이 계속 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생각이 나고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는데,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기록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모아서 또 글로 표현을 할 거고, 이런 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것 네, 시간은 다음 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같아요. 동안 4시간짜리요? 있고요. 네 명이서 한 시간씩. 장소는 이제 종각역에 있는 마이크 임팩트 스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마이크 임팩트 스쿨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저희께 메인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액션 스쿨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공기업이나 공공기업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 에버노트 사용 못해서 대체 수단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즘 웬만한 데서는 다 구글은 열리기 때문에 성우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구글 킵 사용하는 방법, 그거는 놓치지 않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력 이제 구글 킵이랑 에버노트가 반반이에요, 거의. 네. 거의 양분돼 가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의 끝나고서 회사에서 에버노트가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시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알려드릴지 이러다가 그냥 깔끔하게 얘기했어요. 쓰지 마시라고. 네. 구글 킵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와, 또 선물 좋은 거 많이 챙기셨잖아요. 제가 구글 코리아까지 찾아가서 구글에서 만든 요요 요요를 5개를 뺏어왔거든요. 네, 구글 요요가 준비되어 있고요. 예, 그돈 주고도 못 사는 요요가 5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링, 그러니까 핸드폰 뒤에 붙여서 스탠드로도 쓰고 손가락 낄수 있는 그 아이링을 프리미엄으로 5개를 또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제가 그냥 혼자 갖고 있던 에버노트 1개월 권 10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펜제네레이션스의 펜플러스 1개는 이제 후원이 될것 같고, 예, 스마트 펜이요. 손잡이죠. 스마트펜.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N2. 네. N2는 어떤 모양새로 여러분들한테 제공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N2도 이제 같이 이제 협찬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뭐, 그리고 오시는 전원한테는 에버노트 그 포스트잇이 다 제공이 됩니다. 저는 에버노트 포스트잇이 제공이 될 예정이고, 오시면은 운이 좋으시면 두둑히 가져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뭐 제품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엑스마인드 코리아 쪽에서도 그 마인드맵,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네. 마인드맵 프로가 한 10만 원이 조금 되는데 그거 두 명한테 그렇게 비싸요? 비싸요. 요즘에 할인해가지고 한 7만 원까지 가긴 하는데 7만 원. 지금 두 명한테 프로 쿠폰 드리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중에서 잘 구하기 어려운 채책 디지털 정리의 기술 예, 그것도 사인본으로 몇권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디지털 히어로즈 페이스북 주목해 주시면은요, 계속해서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들리는 히어로즈 17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